약속한데 무책임했던 말로 널 가질 수 있을까 늦기 전에 널 보내야 할 텐데 오랜 시간이 지친 너를 보면서 언제나 그래온 것처럼 또 다시 널 기다리게 할 순 없어 항상 내 곁에 있어준 넌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의 사랑이니까 나보다 나보다 만날 수 있어 내가 널 지켜줄 거라는 바보 같은 믿음만 없다면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제 널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잠든 너를 바라볼 때면 미안한 마음에 목이 맺혀와 오랜 시간에 다시 너를 안고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약속으로 널 기다리게 할 순 없어 내게 소중했던 단 하나의 사랑이니까 나보다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늦기 전에 내 곁에서 멀리 떠날 수만